청백자 꽃 넝쿨무늬 납작병, 신안 해저문화재, 중국 원 경덕진요, 14세기 초반. 중국 경덕진요에서 생산한 청백자다. 경덕진요는 중국 강서성에 위치한 가마로 당송시대부터 해외 수출품을 제작했고 원대 이후 점차 중국 도자 생산의 중심지가 됐다. 청백자는 백색 바탕에 청색을 머금고 있으며 태토가 세밀하고 깨끗해 빛에 비추면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 표면에 윤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병은 몸체가 납작하고 입이 크며 곧게 위로 뻗은 형태로 어깨 양쪽에는 코끼리 모양 장식이 부착돼 있다. 몸체 아랫부분과 어깨는 넝쿨무늬로 장식했다. 높은 형태의 굽은 타원형으로 벌어지고 굽의 안쪽은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 한대 투호의 형태를 모방한 것으로 고대 청동기 수집이 유행했던 당시의 문화적 현상이 반영돼 있다. 신안선에 용초뇨 청자 다음으로 많은 수가 적재돼 있었다.